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20일 박근혜 역적 패당의 동족 대결 행위로 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홈페이지는 그래서 얼마 전 몽골에서 진행된 아시아 유럽 순회자 회의에서 박근혜는 북의 비핵화니 뭐니하고 악담을 최초되는가 하면 제재 조치의 이행을 고하되며 비열한 청탁 노름에 매달렸다고 규탄했습니다.